뜨거워진 열기 에이 멈춰줄래 윈디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Hey 원래 그런 거야 Hi 오를수록 숨차 You know you know 하나도 겁낼 필요 없는데 나랑 높이 위로 붕붕 켜 하늘 높이 위로 붕붕 켜 우리에게 시간이 좀 모자라 나랑 높이 위로 붕붕 켜 하늘 높이 위로 붕붕 켜 오늘 딱 하루 너를 초대할게 내일 내 맘이 전부 변하기 전에 무겁게 안고 있는 걱정들은 여기 두고 가 이제 발이 따뜻해 더 높이 붕붕 달라 위로 켜 더 높이 붕붕 달라 위로 켜 Hey, 더 멀리 가도 좋아 Right, 알 수 없는 비행 Color, color You know, you know Try, 손을 잡는 구름 Time, 어느샌가 훌쩍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오늘 딱 하루 너를 초대할게 내일 내 맘이 전부 변하기 전에 무겁게 안고 있는 걱정들 믿을 수가 없지 지금 기분을 다 알아 끝난 게 아니야 알 수 없는 우리 비행 널 데려가도 이뤄